눈부신 Moonlight 또 다른 밤의 시작 하얗게 잘 달아입은 White shirt Show window에 비친 내 모습 맘에 들어 예감이 좋은 걸 Now girl I'm dead dead dead I'm not a warning. 너를 안고 dancing in the dark. 아무도